허브스 뉴스. 한양대 출판부 근로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담당 업무는 도서 입출고 및 사무보조입니다. 근무 요일은 화, 목, 금입니다.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양행복드림상담센터 2021년 2학기 생활과학대학 대상 찾아가는 상담 안내입니다. 생활과학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상담 전문가와 1대1 무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21일까지며 선착순 25명 모집입니다. 신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학기 US 글로벌 익스체인지 프로그램 모집 안내입니다. 지원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2022년 1학기 기준 대학원 및 학부 3학년, 4학년 재학생입니다. 신청 방법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지난 10월 중순 정 전 대변인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협박을 해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입 요소 및 요소수에는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포함 공업용 요소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공업용 요소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적용 기간은 내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업용 요소수 수급 정상화 및 가격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 있는 야무나강 수면이 폐수에서 나온 독성 거품으로 뒤덮였습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현지 언론들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인도의 가장 신성한 강 중 하나로 꼽히는 야무나강이 유해한 거품으로 뒤덮이며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강은 뉴델리 물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지만 하수와 인근주의 농장 살충제, 공장 도시의 산업 폐수가 흘러들어오면서 수년에 걸쳐 오염됐습니다. 인도 당국은 폐수가 흘러나온 발원지를 찾기 위해 조사 중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11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수연, 기술의 천지인, 담당의 성재훈이었습니다.